다시 나의 손을 잡아 모든 것을 더 새롭게 new day 마치 미친 것처럼 난 all day 그대로 날 내버려둬 멈출 순 없겠어 yeah. 내 키는 이미 두 채 남들과 다른 무게 무릎에 연습에 비가 새어 나와 군내 No pain no gain 벗어는 건 없었지 마이크를 잡은 손은 새 냄새만 dirty Yeah, 하려고 하지 마 내 머릿속 심어 입이 딸고 침이 말라도 계속 듣던 마 이건 갖고 넘수 바닥에서부터 탑이